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모여서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29일 저녁 한 8시 반쯤 됐네요.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렇죠? 늦었네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T1입니다. 네. 예, 종교철학과 조직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너님, 네. 인사하시죠. 예, 저는 신약 공부를 하는 에너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어요? 네, 크리스마스 행복한. 네. 행복한? 외로운. 외로운. 외로운.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교인분들이랑 함께하는 좋은 네. 시간이었고. 네. 저희 집사님 중 한 분이 또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최고급 요리로 예, 그 정말 배를 집밥 드시고 오셨어요?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 뭐. 아, 뭐 미국에서는 저기 그 고기 구우면 되죠. 고기죠. 네, 고기 구우면 끝이죠. 네. 네. 최고급 요리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네. 너무 친절하시고 결코 이걸 들을 것 같진 않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나요?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저는 진실되게 네. 되게 친절하세요. 진짜 그건 확실해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친절하신 분은 제 일생에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친절하면 또 일가견이 있는데 네, 한친절하시는데 한친절한데 네. 저를 뛰어넘으시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마치 자기가 부목사인 것처럼 저한테 대하세요. 네. 아, 겸손하신 분이시네요. 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항상 만날 때마다. 네네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네, 물론 이제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일을 많이 시키시긴 해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네. 그래도 좋다. 네. 마음이 편해야죠.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지난주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네, 저희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녹음을 했어요. 아, 우리는 그렇죠? 왜 이렇게 대단하죠. 네. 인복이랄까 그런 게 뭐랄까 우리 꼬이는 사람이 꼬이질 않아요. 한 명이라도 네. 좀 같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네. 아니 P1님이 연락 안 됩니까? P1님 요즘에 좀 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셨나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 네, 저도 못 본 지 좀 됐습니다. 아, 교회 안 나와요? 예, 요즘에 몇 주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나쁜 목사네요. 신앙을 버렸나? 아니, 이 양반이? 제가, 예,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예. 겨울이라 추워서 이불에서 네. 안 나오시나 보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제가 짬뽕 사드리기로 했거든요. 짬뽕이랑 탕수육. 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되게 옛날 거 아닌가요? 두 달 전에 사드리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네. 아, 피언니 혹시 들으시면 짬뽕 드시러. 짬뽕, 한번, 예, 탕수육 제가. 오시죠. 예, 돈은 없지만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번에 땡스기빙 때 한번 만났어요. 그러셨죠. 그때 네. 뭐 다른 같이 모이셔가지고 네, 세 분이 네. 만나 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저녁도 뭐 예, 차도 한잔 하고 네 영화도 봤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화가 그 그렇죠. Arrival. 예 그때 되게 즐거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출시가 되면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Arrival. 네 아 꼭 보셔야 돼요. 네네 네. 이제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년이 되면 나오겠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흥행이 네. 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지난주 방송 우리 성탄절엔 진실. 성탄절엔 진실. 네. 참 아니 이게 확실히 음질이 좋으면 사람들이 라이크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게요. 진짜 이게 라이크가 10개가 나왔고 저희 지난번 그 거의 방송 사고 수준에 그거는 이제 저랑 이제 티원님이랑 라이크 한 번씩 했고요. 네. 그래서 2개 나왔어요. 확실히 그렇죠. 이게 네. 정직해요. 네. 이 음질이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예, 내용이 드립니다. 좋아서 들으신다기보다 그냥 심심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질이 좋으면 괜찮은 네. 거죠. 네. 특히 우리 티원님 목소리. 이 꿀바른 목소리. 그거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꿀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네, 네. 꿀, 버터, 꿀. 네. 그래서 확실히 라이크가 10개가 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3번 들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제가 다른 사람 팟캐스트 듣다가 네. 아, 우리 게 더 난데 하고 제 것도 틀고 우리 것 틀고 네. 이렇게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네. 뭐 저희만 한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잠 깨는 데는 또 우리가 최고인 것 같아. 네. 잠 들 때도 최고죠. 네. 저희 뭐 그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네, 청취자분들. 네. 청취자분들 어떻게? 네. 아, 저는 네. 저기 그 24일 날 아. 저녁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두 번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은 저녁까지 깨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오후 5시쯤에는 가족들 중심에 애들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11시에 예배가 시작해서 이제 예배 쭉 드리고 12시에 이제 같이 촛불을 켜는 네. 여기가 뭐 저희 촛불 집회는 아니지만 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기리면서 네. 함께 촛불을 나눠 키는 네. 그런 예배를 했거든요.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굉장히 그래도 교회가 열심히 있네요. 네, 네. 그게 두 번 정도 모일 정도면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있네. 굉장히 좋았고 그 24일 저녁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있는 예배가 아니고 리터지와 찬송, 캐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 이제 그 리터지를 읽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재밌게 좀 하느라고 그 양 그림 있잖아요. 네. 예, 양 그림을 이 의자 밑에 그냥 랜덤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 찾기를 좀 했죠. 네, 그래서 양 찾으신 분들이 거기 번호가 하나씩 적혀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네.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네. 리터지를 하나씩 맡아서 네. 함께 진행하는 그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예배를 드렸죠. 네. 그 뭐 그냥 리터지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어려울 것도 없고 네. 또 다 참여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네, 밝힐 수 없지만. 저도 많이 배우고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영성 일기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듣고, 엿장수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가나다로 해서 이제, 가나다. 3대 설교 하시는 것처럼, 3대지 설교 하시는 것처럼, 예. 네. 네. 가. 직통 계시인가 환청인가? 네, 우리가 네. 조금 심하게 유기성 목사님을 좀 깠죠. 뭐 깔만하니까 깠죠. 네. 네. 아니 뭐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상관없겠지만 저는 또 감리교라서 네. 아. 좀 민감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좀 심하게 깐 것 같아요. 네. 후회는 안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주로 애너님이 많이 까셨습니다. 뭐, 누가 듣겠어 하고 깐 거죠. 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엿장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남겨주셨는데요. 첫째, UC의 분노, 아, UC라고 하시는 UC예요. UC. 분노의 영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 촛불 집회 나가는 분들 영적 분별 잘해야 한다. 라는 발언은 예수였다면 같은 상황에서 결코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그 다음에 환청의 개연성도 없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참여하는 신도들에게 딴지 걸고 싶은 목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직통 계시 아니면 거짓말 중 하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며 이런 사꾼 목사의 귀에는 환청 같은 현상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지. 이 목적이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일 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환청이라고 해서 개나 소나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게 아니며 이것도 영성이 깊어야 경험할 수 있는 그렇죠. 환청이라는 거죠. 적어도 삼류무당 정도의 신기를 가졌거나 혹은 그렇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야 가능한데 내가 볼 때 유 씨에겐 신기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기엔 너무도 멀쩡하다. 따라서 환청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유 씨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 100%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으로는 개신교가 과하게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네. 이제 첫 번째 말한 것과 연관 지어서 이제 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경험은 이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증명하기 힘든 이야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은 서로 서로 교차 증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저런 얘기 쓰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 쓰고 이러면 나중에 교차 검증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는 좀 힘들다. 네, 신학에서는 네. 네,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언티시즘, 네, 과학주의, 네, 네, 과학 만능주의라고도 네. 네, 번역이 되는 네. 과학주의의 입장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잣대를 종교에 들이대면 또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네. 네, 모든 거를 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근데 지금 뭐 과학주의다 또 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경험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몰고 갔잖아요. 네. 유기성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그랬나요? 네, 제가 그랬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거 검증할 수가 없는 거고 영적인 경험, 네네네. 영적인 체험 실체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할 수 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뭐 좋은 비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 사실 이걸 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현대 문명의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 과학 만능주의를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그렇다 그래서 뭐 과학적인 증거가 효력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과학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이런 너무 필요하고. 네. 예, 근데 과학주의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네. 예, 그러한 태도는 약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종교가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개신교들이 좀 과학과 배치되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거꾸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네. 창조 과학회라든지 그렇지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네. 유사 과학을 가지고 네. 네.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말 이 과학적인 증거들과 또 과학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종교와 함께 갈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그 주제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책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뭐 잘 아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한국 분들 중에 이걸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 신학자 중에 과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신 분이 많지는 않기는 한데 제가 한번 다음에 네. 게스트로 한번 모실 수 있는지 전화 통화로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날려서 그렇죠. 뭐 알아보는 건 나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장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난 대로 짓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서적도 좀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논문 쓰듯 사실은 설교를 좀 작성을 해야지 이런 맞는 얘기 예, 그런 논조로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 공감을 사야 된다는 거죠. 공감을 사야 되고 지난번에 예. 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감을 네.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공감을 살 수 없는 근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과학에 이제 개신교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도 과학은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아 저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가 과학에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인 공감이다라는 거고 지금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정치가들도 지금 사실은 그 이번에 나경원 보십시오. 네. 나경원 지금 개혁 무슨 짓을 했죠? 개혁 보수 신당. 아, 보신당. 예, 네, 네. 개보당입니다. 개보신당. 개보신당. 개보신당. 개보신당에 같이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 유승민이랑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게 기조가 뭐 이렇게 관점이 달라서, 너무 개혁적이다. 네. 이렇게 나경원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더 보수적이다. 이상하죠. 유승민이 개혁적이었나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봤을 네. 때는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예. 아니, 뭐, 나경원, 씨도 네. 그 자기 딸 네. 저기 거의 성신여대인가요? 네, 네. 그쪽에 네. 그 의혹이 있잖아요. 아 의혹이 많이 네, 있죠. 밀어넣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국가적 행년이라는 그런 이 그 국상 아, 국상이라는 이름 네, 네, 네, 그런 네.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뭐 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긴 했지만 아무튼 욕을 네. 엄청 먹은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 개보신당에 안 끼고 왜냐면 이번에 그 당 대표로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떨어진 거죠. 사실 여섯 표가 몇 표 차로 떨어진 거잖아요. 친박한테 뺏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보신당은 자기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유승민이랑 너무 이제 김문성 이런 사람 쟁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도권을 못 잡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은 그런 의견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하는 얘기고. 네. 그래가지고 개보신당에 안 들어가고 반기문한테 붙으려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반기문이 오면 그랬군요. 내가 반기문을 맞이하겠다. 아, 반기문을 그러니까, 반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국민들이 정말 초혐오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얘기하는지 네.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이건 어디에도 확실하게 뭐 친박이 자기 친박이라고 하고 친박에 들어가든지 네. 이도 저도 아닌데 지금 가장 지금 반기문이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이랑 붙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국민의 어떤 그런 공감을 전혀 살 수 없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근거가 없는 그냥 자기 욕심. 그렇죠. 자기 생각. 네. 네. 그 사회를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를 읽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엿장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맹인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교회가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읽지 못하고 예, 그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네. 예.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면 네. 영적인 맹인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그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그런 해석들이 이 사회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인도할 수 있는 뭔가 목표를 던져줄 수 있고 네. 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그런 상황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예,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사실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사회에 우리는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사회 전체의 유익을 네.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 들더라도 이게 좀 양보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말하지 않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면 되겠냐 하고 싶은데 다 하면 되겠냐는 거죠. 네. 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요? 네. 아니,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에서 네. 왜 겐지를 하냐 이거죠. 왜 한조를 하고 네? 힐러가 없는 상황에 왜 그렇게 트레이서라고. 아 지금 게임 얘기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로 넘어가죠. 다요? 네. 촛불 즐거워하는 시민, 촛불 두려워하는 유기성. 어둠은 빛을 싫어하듯이 귀신은 불을 싫어한다. 유기성이 촛불을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귀신이라는 건가, 유기성이? 그렇지 않은 다음이야 네. 촛불 집회 나가려는 신도들에게 저런 반응을 보일 까닭이 없지 않나. 네. 그럼에도 유 씨의 질 떨어지는 설교에 아멘하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니 신천지나 구원파 등의 사교들이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걱정된다. 네. 이 근래 읽은 시대의 반석들 스티븐 제이 굴드의 종교인들이 새겨둬야 될 글귀가 있어 가져왔다. 과학은 암석의 시대를 다루고 종교는 시대의 암석을 다룬다. 무슨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과학자들은 암석의 시대를 밝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과연 개신교 신학자와 신도들은 시대의 암석을 밝히는 일에 얼마만큼 철저한가? 네. 시대의 암석이 뭔가요? 글쎄요. 돌인 것 같은데. 돌덩어리들? 시대의 암석을 밝히는 일에 얼마만큼 철저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암석이. 그 예, 암석을 가지고 네. 예, 그 암석이, 암석이 언제 생성이 됐는지 예, 어떠한 시기들을 아. 거쳐 왔는지 그거를 이제 예. 밝혀내는 거죠. 그렇죠. 예, 고증을 해내는 거고. 예. 근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예. 이 시대에 그렇죠. 동시대에 네. 컨템포러리한 암석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컨템포러리한 그런 시대 이 시대의 옥석을 가려내는 일? 저는 이슈라고 봐요. 이 시대의 이슈.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네.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건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것인지 네.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거를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네. 아, 이분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엿장수님. 네. 책을 좋아하시는 것 많이, 같아요. 많이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시대 암석을 밝혀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relevant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의 그러니까, 문제들에. 네. 예, relevant. 그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relevant한, 예, 연관성 있는, 예, 이 시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네. 공부하는 게 네.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 박사 과정을 한다는 게 사실 이 굉장히 이 그 초라한 일이죠. 네. 내로다운의 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정말 그 영어로 얘기하면 널드 중에 널드가 되는 건데 네. 네. 그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한국말은 아니고 외래어 안경제비? 그 오덕후 있잖아요. 오덕후. 아, 오덕후 맞아. 덕후 중에 덕후가 되는 네, 덕후. 일인 거잖아요. 네, 그게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정말 이 그 세밀하고 세세한 그걸 하나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덕력을 퍼부어가지고 그렇죠.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말이 되게. 근데 그 제가 이제 읽었던 어떤 아티클이 뭐였냐면, 그, 보통, 그, 박사들이 네.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네. 이렇게 논문 하나, 페이퍼 하나를 이렇게 써내면, 그거 읽는 사람이 네. 한 10사람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말 아카데믹한 그 논문은.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 인력이, 예.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혼신을 다해서 네. 네, 그거를 이렇게 마치 아이를 출생하듯이 네. 이렇게 해서 내놓는 건데 글을 네, 근데 그거 읽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분야에 거의 같은 급의 덕후들이 아니면 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유가 없죠. 그냥 그걸 변태들이에요. 변태 아무도 안 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변태들 같은.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뭐 인류 지식의 총량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암석의 네. 시대를 판별하는 거죠. 근데 무슨 상관이 암석이 어떤 시대에 생성했는지 그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서 뭐예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고 종교인들은 사실은 저널리스트 그죠?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 밝혀내는 게 종교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정신이라는 거는 과거를 바라다 보고 그 과거를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을 깃듯이 이제 길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혜의 샘으로부터. 네. 네. 근데 뭐 자신의 샘으로부터 이렇게 길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공감을 사지 못하는 예언들이 난무하는 시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말해서 비난받고 끝나는 시대. 그런 게 많아요. 자신의 생각을 네. 거짓을 네. 이야기해서 인기 몰이를 하고 싶은 거죠. 관종들이라고 하죠. 네. 관심병. 그렇죠. 관심병을 들린 네. 종자들. 네.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경원이나. 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뭐를 한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좀 따라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아, 저 목사님은 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켰다. 뭐 이런 게 이제 따라 붙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이 사람 하면 뭐 저 사람 하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뭐 하나 또 만들고 싶은 뭐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겠지. 또 있는 거죠. 자기 브랜드를 네. 만들고 싶어서 모든 걸 다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에 대해서 이제 아레오바고님 유기성 목사님 연구를 전공 무슨 논문 쓰시듯이 네, 쭉 네. 이렇게 예, 써주셨어요. 과거서부터 이제 예, 쭉 예. 처음에는 꽤나 신선했고 권위적인 모습이 없었다.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님이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100억이 넘는 부채로 파산한 교회 부임해서 가도 부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일을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 믿음의 무용담으로 잘 들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상을 전부 찾아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 일기는 없었고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기에 솔깃해하며 보았는데 여러 가지 말들만 있을 뿐.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저의 이불킥을 이끌어내었었죠. 그러게요. 이제 이런 하나의 음성을 듣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듣는 사람들은 저거는 정말 망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애너님도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 한 20대 때쯤에 네. 그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책이 나와서 막 아, 네. 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뭐 말씀하시는 거 읽어보셨나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는 하늘나라 쓰레기 창고에 쌓인다. 그 책도 있고 그 책 읽어보셨어요? 제자도라는 책인가? 네. 제자입니까? 이거 읽어보셨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읽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네, 거기서 기억은 잘 안 나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얘기하는 네. 게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네. 항상 고민했었어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테스트.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또 가면 또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렇게 기뻐했던 때도 있고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실망했었던 때도 있고. 네네.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여자분이신데. 아 여자분? 예. 네.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네. 예수전도단. 그렇죠. 아, 예수전도 그 계열에서 맞아요. 이제 한 건데 네.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이 이제 뭐 볼 아끼는 볼펜인가 이거를 네. 이제 어디 잃어버리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니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랬더니 이제 변기 밑을 봐라 이런 음성 환청이 들렸어. 이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네. 변기 밑을 가서 봤더니 거기 떨어져 있더라. 아. 뭐 이런 이유에 저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 항상 저는 네. 항상 뭘 잃어버리니까. 네. 근데 되게 귀한 거를 또 되게 요긴하게 써야 될 때 없어지면 또 막 답답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니에요. 무릎 꿇고 막 쫙 하면서 막 찾게 주시옵소서. 네. 기도를 한 두 시간 하면 네. 찾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아,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거겠죠, 물론. 네. 무연의 일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 많이 찾았습니다. 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네. 참 제가 뭘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 애너님 때문에 지금 까먹었어요. 네. Sorry. 아무튼 네. 그 여자 네. 변기 밑에서 찾았다고. 네. 기억 안 나요 지금. 네.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조금 네. 피곤한 것 같네요. 두 사람 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목요일인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토요일에 하는데. 그쵸. 네, 저 네. 때문에. 제가 어디 가갖고. 아, 지금 막 생각이 나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또 날아갔어요, 지금. 네. 잠깐만요. 나중에 생각나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 네. 우리 둘 다 지금 컨디션이 아주 메롱입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네,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이 미신적인 사고. 네. 네.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잘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별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래오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영적 감수성으로 이해하는 한 계속되리라 봅니다. 영성을 영적 각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명확하게 잘 네.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네. 이 삶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내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함 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이제 영적인 네. 그런 무아지경 속에서 이렇게 막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무전치듯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뭔가 아주 매지컬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하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바로 영적인 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명확하게 다 들렸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음성은 안 듣고 무슨 위자보드 옛날에 그 저기 뭐 엑소시스트 보셨어요? 네, 맞죠. 거기 소녀가 이렇게 거미처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막 걸어가고 이거 아시죠? 그 저기 천장에 붙고 천장에 붙고 네. 이런 거. 네. 그 모든 시작이 위자보드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위자보드 뭔지 아세요? 몰라요. 분신사 봐. 여기 계십니까? 근데 그 네네. 미국판이에요, 미국판. 미국판 분신사바. 위자보드예요, 위자보드. 아, 그래서 네. 위자가 위절드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위자인데 오오 뭐라는 거 있어요. 위자보드. 네. 근데 이제 판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알파벳을 이렇게 해놓고 그게 네, 그 화살표가 변경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화살표가 그 알파벳으로 네. 딱 가요. 그 완전 분신사바인 거죠. 네. 미국판. 네. 그걸 하다가 얘가 귀신이 들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나님. 네.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네. 짬뽕입니까, 짜장입니까? 그럴 때마다 제 네. 마음속에 네. 들려오는 음성은. 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엔 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위자보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군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거는 모두의 공감을 사는 말 아닙니까? 네. 이거는 당위성이 너무나 뿌리 깊은 당위성이 있는 모두의 네. 공감을 사는 말이잖아요. 네. 그 말을 설교하세요. 그럼 되는 건데. 네. 설교 되는 건데. 네. 뭐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셨다니 저런 느낌을 주셨다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시는 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요. 성경을 통해서 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죠. 네, 너무나 확실하게.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또 말씀이 계시라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너무 또 권위를 또 줘가지고 100%다. 그러면 이제 리터럴리즘,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자주의가 영성 일기주의보다는 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또 거기서 의미가. 아,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안 들어가는 여지가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문자주의는. 문자주의. 네. 네. 네. 그렇죠. 네. 아, 옛날에 뭐 저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은사가 많으신 어떤 교수님께서. 네. 찾아가면 학생이 딱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쫙 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의 상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는 거. 그러니까 뭐 저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그 저는 안 갔죠 항상. 저는 절대 그 교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딱 폈는데 가론 유다가 목매어 그렇지 분이라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그러지 그분이 진짜로 네.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나요? 그런 네. 그거 그 뭐 저는 안 갔어요 일단. 네. 저는 뭐 겁이 나서. 그거랑 부채도사랑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네. 참 뭐랄까 우스워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부 때는 제가 두려워할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예. 아무튼 예 저희 아레오바오님께서 네. 예, 중요한 이야기를 예, 영성 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네. 성경 구절 한 구절 인용해 주셨어요. 네. 이사야서 9장 14절 17절 말씀. 야훼께서 괘씸하게 여기시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나무와 갈대를 하루아침에 찍어내시니 그 머리란 장로와 잘난 체하는 자들이요 그 꼬리란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라. 이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이들이 망하는구나. 주께서는 그 정예 부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모두 불경하여 악을 행하는 자 입으로는 야비한 소리만 뱉으니 그의 분노가 어찌 사라지며 그 드신 손이 어찌 내려지겠는가.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이겠죠. 그리고 예, 그리고 그 꼴이란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라. 네. 정치가들이랑 종교 지도자들 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네. 그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한국의 여러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매주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네. 광장에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모자라는 사람, 모자란 애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모자라도 괜찮아요. 소통을 잘하면. 그렇죠.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럼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참 문제인 거죠. 네. 네. 이재명이 스스로를 되게 모자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고 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그건 잘 들어보고 그거 판단하는 것까지는 못하겠어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뻘짓을 하고 뻘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들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이제 댓글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아르바고님 또 연속 댓글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으셨는데 또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 예. 이렇게 쭉 시각장애인 한 명이 눈뜬 기적이 표면상의 주제이나 실제 주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이 이야기의 본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9장을 읽고 묵상한 얘기를 쭉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 뭐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네. 여기 이제 본다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지 못하는 자들, 네.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서 보는 것 같지만 예. 실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네. 네. 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고 네네. 묵상을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엿장수님께서 네. 두 번째 댓글 달아주셨어요. 항상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렇죠. 저희 이제 방송 분량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항상 방송 분량을 반 이상을 다 채워주고 계신데 네, 도움을 주시는 거죠. 반기문 신천지 관련 설 이거 뉴스 보셨어요? 봤어요. 네. 네. 뭐 좀 신천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만희의 와이프 대 비슷한 그 사람 와이프는 아닌데 좀 젊은 어떤 여자 지도자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이만희 첩 네. 정도로 생각이 되는. 그래요? 그분이 아무튼. 뭐 김남이라는 사람이요? 그런가. 어, 그 사람이랑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군지 몰랐겠어요? 알겠죠. 알고 찍었겠죠. 네. 근데 네. 예상대로 반기문은 시침이 딱 됐다. 과연 반기문답고 새누리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지지자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 정치인들은 사실상 그 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잘 지내려고 하죠. 그렇긴 속성상. 하죠. 속성상. 네. 예. 그래서 뭐 이 종교에도 가서 자기는 뭐 누굴 존경한다 그러고 저 종교에도 가서 누굴 존경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표를 얻으려고. 그렇죠. 예. 지금 지지율 보면은 문재인이 30%, 반기문이 뭐 26%. 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17%에서 13%로 떨어졌어요. 네. 13%로. 17%에서 11%로? 6%가 떨어졌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반기문 때문에 지금 완전히. 좀 빠진 거예요? 확 빠진 거죠. 확 빠졌어요. 반기문한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엿장수님은 이, 우리 국민들이 좀 인지 부족한 상태가 그렇죠.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장수님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지금 51.6%. 네.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사냐. 그러니까 이명박이 아주 압도적으로 됐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됐던 것도 그렇고. 또 반기문을 지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은 네. 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혜성같이 우리를 구원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랄 사람한테 바래야죠. 네.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우리가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반기문을 또 네. 네. 반기문 그 찬가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거 아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네. 그 저기 누구죠? 김어준. 네, 그 김어준. 네, 그 뉴스 공장인가요? 저도 거기서 네, 들었어요. 거기서 뭐 연말 이렇게 특별 방송을 아주 훌륭한 뽕짝이던데. 네. 아 예. 아무튼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 예수님 찬양 똑같잖아요. 네. 예수님 반기문 찬양 반기문 그쵸. 찬양. 이걸 지어가지고. 네. 그 팬들이 부르고 있다라는 게 그쵸. 이건 사이비 종교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이 반기문을 지지하는 네. 또 세력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하는 네. 또 그런 분들이 가 있겠죠 또. 아 네. 그렇죠. 그 뭐 보수 새누리니까 그분들은 네. 그쪽에 또 붙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종을 뽑아야 되거든요. 네. 종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다스려줄 사람을 뽑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네.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나보다는 잘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건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종을 뽑아야 된다. 머슴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문재인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을 예, 싸잡아서 이제 욕하고 저기 그래서 그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언제든 무슨 속임수이든지 간에 속아 넘어가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반기문 신천지 관련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반기문 지지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설령 그가 신천지를 바퀴벌레보다 혐오하는 개신교인이라고 해도 반기문을 버리고 문재인 등 야당 대선 후보를 찍어줄 생각은 애초부터 없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는 예수를 신앙한 회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십자가로 위장한 극우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네. 이념적으로는 빌라도 총독 치하의 사두가이파와 흡사하며 신앙적 깊이에서는 바리사이파의 발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다. 그냥 근본도 없는 생양아치 새끼들이라고 보면 된다. 네. 네. 에이, 뭐, 반박할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극우적 정치 결사체로서의 개신교. 그런,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적으로도 네.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서북 청년단. 그렇죠. 네. 그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네. 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 특히나 어떤 개신교가 믿는 바, 예, 신념, 네. 교리 이거 위에 아이디얼러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 예, 그래서 그거 하나면 예, 나머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 그러니까 색깔 논쟁 이게 종교적인 의미와 또 해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네, 거죠. 예수보다 색깔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네. 예, 그런 참 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좀 변할까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 다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네. 사실 조용기 목사 저기 그, 이단 시비가 걸렸었던 거죠. 아니 그, 원래 아니 이만희를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뭐 경기장 빌려서 하고 하잖아요. 아 그랬대요? 이만희 찬양하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신천지는 그거잖아요. 이만희 만세. 아. 근데 그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네. 조용기 만세 모임을 또 순복음 교인들이 또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건 되게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네. 뭐 어디서 도대체 정통 어디서 이단이 아닌 Orthodox Christianity를 네.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네. 또 대표적인 저기 저 밑에 나는 솔직히 유기성, 이만희, 조용기, 한경직, 장경동, 옥하늠, 오정현들 간의 차이를 모르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어떤 정통 기독교적인 정신과 이 실천이 과연 일관되게 있어 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네. 이분들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개신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하시는 분들의 삶과 사상이 과연 이단의 사상과, 얼마나 차이가, 그러니까 그 효용에 있어서, 그 효과에 있어서, 그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이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뭐, 저는 이 접근 방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막 진짜 무슨 모래밭에서 진주 찾듯이 열심히 찾아오면 좋으면 찾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렇게 싸잡아서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아예 처음부터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공감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듯이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 좋은 질문을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답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아니 이렇게 뚜렷이 보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 안에서? 네. 이 왜냐하면 안에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이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운다고. 네. 네. 다 태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다 태우자. 그거를 이렇게 골라내기가 힘든 거고 네. 무자르듯이 자르기가 힘든 거고 네. 너는 이단이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얼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수술을 감행해서 네.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여기를 이제 잘 살리는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네, 특히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기득권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형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이 네. 지금 나라에 문제가 있으니까 촛불 집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네. 국회의원들 또 지방 자치단체 전화해가지고 잘못된 일 고치라고 얘기하니까 네. 지금 고쳐지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이나마 네.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죠. 이거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네.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따로 성도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설교하면 전화해가지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한마디로 네. 저희가 볼 때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기 운동을 조금 해. 네. 아니 왜 왜 네. 그런 얘기를 하는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네.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또 또 잘못된 일 있으면은 잘못된 일 지적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네. 어느 한 그 조직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이걸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아래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기 대기업 네. 개혁도 불매운동으로부터 시작하면 대기업 꼼짝 못합니다. 네. 정말로. 네. 그렇죠. 소비자를 위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불매운동 같은 게 사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특히나 네. 이제 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이 교회의 개혁과 예, 또 새로워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교회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네. 저는 애너님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네. 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들의 교회에서 어렵겠죠. 어렵죠. 어렵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사는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애너님은. 쌍욕? 아니. 예.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임 목사한테 문제가 있어요. 네. 죽었다 깨나도 부목사는 얘기 못해요. 아. 전도사 얘기 못해요. 예. 네. 근데 성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예. 네. 주주들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장로들은 할 수 있죠. 네. 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변해요. 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덮고 지나가면 예, 그게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3%가 촛불 들고 나가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한 3%라도 네. 정말 진지하게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 조금 변화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레오바구님, 엿장수님의 글을 보니 시원 씁쓸하군요. 이쯤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한번 신청합니다. 예,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말했듯이 근본적인 것부터 재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구원이란 문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니까. 또 이 함께하는 세상 30, 정통 기독교란 저의 생각은 예, 예수라는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모습이 정통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 좋은 표현이네요. 네. 표적을 빗나거나 표적을 이탈하는 화살들은 정통이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이해하는 교단뿐만 아니라 무수한 교회들, 목회자들, 개인들까지도 얼마든지 이단은 존재할 것이며 그 모든 이단들은 오직 하나님의 정확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라고 생각하며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마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 사랑, 자비, 은혜, 용서 등 그리고 혼은 인간들의 생각, 의지, 탐욕, 시기, 질투, 분노 등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인생들은 나이를 먹고 신앙이 깊을수록 혼의 생각들은 소멸해가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는 영으로 채워져갈 때 성화 또는 중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신약 학자로서 영혼 네 하실 말씀 없나요? 영혼이란 건 그냥 사실은 이 뉴마토스 네. 그 영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인이란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리고 그 푸시케라는 네. 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합쳐서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스 원어에서는 네. 그냥 이제 영혼이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영을 영혼으로 그냥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뭐 그리스 성경에 영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아니면 혼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영혼이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네. 구약에서는 사실 영혼육의 이 구분보다는 그냥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이걸 세 개로 또 나누는 또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제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혼용되어서 네. 쓰이는 것이 많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혼용해서 쓰이다 못해 그냥 합쳐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침례교단에서 남침례교단 뭐 이런 데서 네. 성경을 연구하시는 뭐 신학자들이 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정?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트라이파르타이트 이렇게 네. 이 삼위적인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구성이 돼 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 있는 거고. 아니요, 아니요, 보세요. 네, 우리의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의 혼이 혼과 영을 구분해요. 네, 혼은 우리 정신입니다. 네, 그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예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성부랑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요. 성부, Father God,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Father God이 정확하게 표현된 게 성자잖아요. 우리의 혼이 표현된 게 우리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우면 웃잖아요. 네. 그것이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표현이 된 게 성자라는 거죠. 네. God the Son,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우리의 영, 영을 또 성령에 이렇게 correspond해서 대응해서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개를 이루고 있다. 영혼, 육.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근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이제 바울. 이게 억지로 네. 이렇게 껴맞춘 느낌이. 아주 많이 심각하죠, 나네요? 그건. 네. 근데 이제 영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 영혼육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지주의에서 이제 비롯된 그러한 교리들이에요. 침례교에서 정통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네.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도 그렇고 또 영혼 육에 대한 교리도 그렇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세티안 영지주의, 셋 영지주의. 세티안 네. 영지주의. 그래서 네. 인간을 세 개로 나눠요. 네,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그렇군요. 육적인 인간은 이제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닌 완전 이방인들, 육적인 인간들. 우리 같은 사람들. 네. 그리고 혼적인 인간들은 네. 유대인들. 아. 그리고 영적인 인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가장 우월한 그렇죠. 인간들. 그래서 인간을 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렇군요. 하이어키를 이렇게 만들어요. 영지주의에서. 어쨌든 그 침례교회 제가 사실은 침례교회 교리가 굉장히 사실은 말이 됩니다. 평신도들이 들으면 그게 제일 메이크센스예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론에 이걸 결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의 정신이 육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막 탐욕, 뭐 이런 뭐 성욕, 식욕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네. 우리의 정신이 육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육에 대해서 내 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이렇게 어태치 됐던 육에 붙어 있었던 혼이 육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교에서는 사실 복음주의 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정말 맥센스. 이렇게 들으면 네. 그 바울의 네. 그 서신서들이 조금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네. 못 죽고. 근데 그게 바로 이기적인 존재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존재, 전체를 이게 나만 생각하던 사람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계기가 사실은 되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계기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교리 같거든요. 저는 네. 저는 괜찮은 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구원을 설명을 하지만 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거를 사실은 구원이라고 또 설명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 네. 인간 존재의 변화에 그렇죠. 대한 얘기인 거죠. 그 우리 아레오바고님께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구원론 한번 하자고 네,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구원론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구원론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 일단은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는가. 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태를 죄에 빠져 있는 인간으로 이제 규정을 짓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 포인트입니다. 네. 네. 이게 빠지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도식화 해 버리면 이제 값싼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가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구원론은 사실 그거보다 굉장히 더 심오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한번 또 한번 살펴보죠. 네. 긴 저니의 긴 여정의 시작인 것 같은데. 긴 느낌이.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밑밥을 까는 건데 지금. 밑밥을 많이 까셨네. 네. 그 일단은 오늘은 그 이제 고전적인 고전적인 아 일단 뭔가 네. 하려면 역사를 파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3, 4부까지 가나요? 네. 한 3부에 끊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일단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들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겠습니다. 원래 더 많이 예, 네. 얘기를 하지만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서양 신학에서 그 이제 속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죄를 속한받는지. 죄를 속한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속죄론에서는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여러 가지 은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표현을 해왔어요. 예,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신학자들도 예,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혹은 군사적인 혹은 뭐 제사적인 이런 은유법들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 성경에서도 그렇고 군사적인 건 뭔가요? 군사적인 거는 이제 다 마귀들 때려 잡으러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팔 불고. 예. 승리자 예수.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네. 예. 이런 그 은유들이 있는데, 다 이제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말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주 익숙해요. 네. 우리, 유명한 또 찬송가들 많이 있잖아요. 보혈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죄악 벗은 형제. 네. 네. 그리고 또 저기, 믿음의, 그, 갑옷. 입고, 네. 네. 네, 뭐 흉배 두르고, 네. 허리띠 띠고, 투구 쓰고, 네. 성령의 참... 검을 잡고, 그거 네. 최덕신 노래 같은데, 그래요? 전신갑주 취하라. 아, 그렇죠, 전신갑주. 네. 믿음의 최덕신. 전신갑주 이거 있잖아요. 네. 네. 아, 저는 최덕신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스캔들이 잔뜩, 그렇죠. 연루가 돼가 그러니까 네. 이 연루가 아니고 스캔들이 이게 죽었... 이제 군사적인 은유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우주적 싸움, 아. 네. 전쟁. 그 안에서 예수께서 승리자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군으로 오신 거예요, 장군. 네. 네. 아무튼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은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종교, 각각의 그 분파, 기독교 분파 안에서 이제 정교한 속죄론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승리자 그리스도, 그 Christ the Victor라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 예, 속죄론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주적 갈등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혹은 뭐 승리자 예수, 뭐 승리자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런 군사적인 예, 은유들 이런 거를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죄 사역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의 이 극적인 전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육신된 주님 안에는 신성이 깊이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는 인간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마귀와 모든 권세들과 전쟁을 벌인다.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네. 네. 판타지 소설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러한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찌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좋네요. 예.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네. 죄악과 어두운 어떤 권세들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속죄론은, 일단은 친숙해요. 그렇죠? 네. 별로 거부감 없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이제 박수 치면서 보혈 찬송 부르면서도, 네. 많이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친숙해요. 네. 그리고 어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실제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실제와 세력을 강조해 줘요. 네.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적이 있는 거예요. 피와 식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점에서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전쟁을 하면 생명이 죽잖아요. 네. 네, 그 수많은 그 생명들이 죽어갔고 또 이제 순교자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결정적으로 죽으셨고 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승리를 우리가 쟁취했다라는 또 그런 의미를 강조해주는 또 측면이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승리자야. 이런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제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다. 라는 그 승리자로서의 확신. 사실 살면서 이게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다. 네, 이런 이제 확신을 주는 데는 또 도움이 돼요. 네. 근데 한계도 있어요. 네. 어떤 게 좀 안 좋은 면 있을까요? 한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였다고 보세요.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수의 이 인성을 단지 이 악의 세력을 속이거나 이기기 위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싹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을 딱 속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전세로 뒤엎는 이런 걸로만 이제 축소시키는 점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우주적인 거대한 선악의 싸움에 이 신자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관자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잖아요. 네. 이 우주적인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신도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듣다 보니까 이원론적인 세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고 조로아스터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그렇죠. 세상 이해고요. 일단은 네. 영적인 전쟁이 태초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신화적인 모티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세상 권세 멸하시려 뭐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악의 표면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뭐 가난이나 뭐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있다. 다시 그러니까 말해서 그 모든 거를 또 영적인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네, 그렇죠. 그런 또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까부시면 이런 빈곤도 해결이 되고 전쟁도 해결이 되고 기아도 해결이 되고 질병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속죄론을 가지고 네. 이 굉장히 이제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모든 걸 다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병난 거는 네. 다 이 악의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그렇죠. 그런 거야.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나한테 기도 받으면 나 100만 원만 가져와 이런 거. 그게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베레아잖아요. 베레아 그렇죠. 김기동. 네. 귀신론. 네. 그거죠. 네. 그게 딱 그거네요. 근데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약점이 있는지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드릴 얘기는 우리 삶에 아직도 이 악이 존재해요. 그렇죠? 아 예. 예. 네. 그리고 죄의 세력이 존재하죠. 죄가 예.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죄를 계속 짓고 매일매일. 예. 근데 이 지속성을 부인하는 또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 간극 속에서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실제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이 또 있죠. 네. 내가 싸울 싸움을 없앤다. 근데 전 이런 설교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큰 싸움은 다 싸웠고 우리는 잔챙이들만 상대하면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설명인 네, 설명이죠. 설명이죠. 네. 네, 요 약점을 보완하기 네, 위한. 그렇죠. 굉장히 전형적인 네.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네. 왜냐면 이미 이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악이 존재하니까 죄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전쟁의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잔챙이들을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 90%는 괴멸이 됐는데 아직 10%가 남아가지고 네. 이거 이제 싸워야 된다고. 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 그 승리자 그리스도론에는 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만족설이에요. 네. 이제 법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satisfactory 혹은 뭐 satisfaction theor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안젤름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인간이 구속되는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으로 대속의 고통을 강조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이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론은 안젤름의 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그 고전적인 진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안젤름의 생각은 뭐냐면 이 중세 이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이 중세는 당시 이제 법 예. 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법을 안 지키면은 이제 또 처벌 받는 거. 네. 예. 이 중세 시대 때 그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예. 잘못하면은 막 뭐 영주가 막 죽이잖아요. 막. 네. 예. 그런 거. 또 이제 잘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네. 또 어떤 사회적인 의무들을 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중세 세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세르는 중세 사람이니까 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이제 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그 중세의 영주와 농노 사이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로드죠. 마이 로드. 영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악하네요. 그렇죠. 악한 하나님이.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그 당시 삶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농노는, 자유인과 노예의 중간 정도죠. 아, 예. 예, 그, 이 중세 경제를 봤을 때. 네. 그래서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영주와 땅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농노는.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해요. 네. 예. 아무튼 그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불순종이건 그 행동은 영주를 모독하는 것이 돼요. 불순종은. 네.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처벌과 보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만약에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돈을 주든가. 돈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영주가? 모든 세상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돈으로도 안 되고. 죽어야 돼. 뭐 자기 죽는 거 하나, 뭐 사람 목숨 하나 별로. 그니까 영주가 농노 하나 죽나 안 죽나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답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진 것도 무한함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만족을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만족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상을. 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만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정의가 마침내 회복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찾아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참... 그 결과로 이제 농노들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안셀림이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참. 그래서 이 이제 그 만족설은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우주적 갈등론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긴 해요. 네. 좋은 점이에요. 네, 그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중세 교회에서 이해되었던 방법들로, 네.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심각한 건지를 네. 잘 보여줘요. 아. 네. 죄를 어떻게 이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거를 보여주고 또 이 구속을 얻기 위해서 치룬 이 커다란 희생. 네. 이걸 또 강조를 해줘요. 네. 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반대급부로 이제 이 만족설은 또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네. 우리가 그냥 딱 들어도 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각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을 영주로 보는 거죠. 영주로 보고 네. 너무 저기 네, 우리 농노로 보고 멀씨가 없어. 네. 그러니까 뭐 정의만 살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과 모순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약 성경의 이 법률적 은유들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거랑 공의 이걸 네. 충돌하게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각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영준을 보면은 공의밖에 없는 것 같죠. 자비와 사랑이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안젤름의 속죄론은 그 용서의 행위를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해를 입은 거야. 그렇죠. 불순종을 통해 이 인간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네. 이 영광이 실추가 된 거예요. 예.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은혜는 만족이 주어져야만 주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만,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조건적인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바울의 속죄론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율법 때문에 죄지은 우리들. 그죠? 네.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율법을 범해서 죄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화해가 필요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죠. 되셔야 된다고요? 네. 아, 이제 우리랑 먼저 화해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만족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관계의 회복을 통한 만족이 있는 그 주체로서 네, 여기에 근데 결국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만족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네. 그게 이제 네. 이 안셀름의 이론에서 보자면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이해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네, 그런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이제 화해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의 대체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속죄양 어린 양이 속죄양.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죄를 대체하는 게 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관계잖아요.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관계 사이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속죄론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네.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걸 네. 이제 가지고 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요. 이방인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안 먹히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그게 안 먹히니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논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핵심 교리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굉장히 주요한 그런 주제면서 그런 내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속죄론이 구원론의 중심 내용이 돼버려서 네.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부분에서 대체자와 대표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자는 임시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지만 우리에게서 그 의무마저 가져가지는 않는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녀가 성숙해져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녀를 대표하잖아요. 네. 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이런 이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기계적인 대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격적인 대표의 행위로 해석을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네. 네. 두 번째 속죄론이고 좋네요. 세 번째 속죄론. 네. 마지막입니다. 뭔가요? 네. 도덕 가마설. 도덕 가마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감리교 씨라서 그래요. 네. 네. 저 이게 마음에 드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 도덕 가마설은 이제 moral influence theory라고 이제 부르는데 주관적 속죄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의 속죄론은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법적인 승리하고 그렇죠. 예. 또 법적으로 만족 보상을 시켜주고 예. 만족을 시켜주고 예. 이런 건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주관적인 속죄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덕 가마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과의 화해를 이룰 때 우주적인 전쟁을 치르거나 법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보지 않아요. 예. 도덕 감화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예. 이 경이로운 은혜, 이 너무 감사한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막 넘쳐 흘러가지고 은혜가 벌써부터 되는 좋아요. 네.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네. 네. 전에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덕 감화설은 이 하나님 사랑에 정말 이 그 바운더리가 없음, 리밋이 없음, 네. 이 무조건성을 강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앞에서 본 것들은 조건적인 거죠, 은혜가. 그렇죠? 네. 만족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의 무조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응답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할 게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 속죄론은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속죄론은 또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계시가 가진 이 객관적인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또 보다 객관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인간의 죄악된 환상과 기만으로 물든 이 객관적 상황 체계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된 세계를 빛으로 비추어줘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면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뭔지 알겠네요. 네. 또 이제 그 근데 약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 약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약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상적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조금.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값싼 은혜가 탄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이제 그 미량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네. 네. 그렇기도 하겠네. 그 다음에 이 악의 능력과 그 집요함을 간과하게 되는 네, 또 그런 과소평가하게 되는 그러네. 그런 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그렇죠. 생겨요.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미량이 되는 거예요. 미량이. 나도 박근혜를 사랑해야지. 그렇죠.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아 이런 거 뭘 신경 써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땡인데 다 끝인데 이렇게 뭔지 알겠네요. 해버리는 네, 그런 근데 이 실제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그 집요한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단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따라야 할 하나의 모범으로만 보게 되는 또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약점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그 정도만 살면 훌륭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행한 신성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되는 이제 측면이 생길 수 있다. 네네.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니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분노 없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왕국으로 인도하였다. 분노 없는 하나님이 네. 저기 우리 분노에 대해서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분노 필요하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전 딱 이해했어요. 분노 없는 하나님이 네. 왜냐면 그냥 사랑이 너무 넘치시니까 이 측면만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치.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네. 죄 없는 인간은 인간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심판 없는 왕국으로 인도하였다. 아, 전 좀 찔리네요. 그 말 들으니까. 왜냐면 제가 사역 자체를 사랑으로만 하거든요. 애들이 스포일드 갖고 청소도 안 하고 씨. 저만 괴로워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세상이? 심판 없는 왕국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심판 없는 왕국이 됐어요. 우리 유스 그룹이 심판이 없는 유스 그룹이 돼 갖고 네. 애들이 저를 우습게 봐. 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고전적인 네. 예, 속죄론 세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아. 네. 뭐 지금 이제 봐서 알겠지만은 정리가 잘 됐네요. 각각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은유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항상 네. 은유의 한계점이죠, 그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어느 한 가지만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 네. 혹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나 예, 하나의 이론만 이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풍성함의 의미는 사라지게 돼버리죠. 네. 예. 뭐 그렇겠네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또 이런저런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묵상했던 그 풍성함도 사라져버려요. 네. 이 한 가지 이미지, 한 가지 은유로만 오게 되면 네. 예.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기 이어서 네. 예, 그다음번에 이제 또 속죄론의 어떠한 발전들이 또 있었는지 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끝내자고요? 그래야겠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잠 있게 잘 들었는데 제가 하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하나도 고지구대로 들리는 게 없어요. 다 마음속에서 네.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시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로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일단은 오늘은 네. 그 정도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네. 한 번 더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네요.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니까. 네. 지금 머릿속에서 뭐 마가복음부터 해서 쭉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그때는 사실 속죄론이나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던. 네. 그런 원시적인 복음을 있을 때 사실 마가복음이 적혀져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때 그렇죠. 교리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교수님한테 배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눌 때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시는 끝에 떡을 떼는 게 내 몸을 떼주는 거고 피를 나눠주는 거니까 나는 나까지 내 자신도 준다. 약간 3번이랑 많이 부합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속죄론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갈 여지는 아직 없고 그냥 주는 하나님인 거죠. 주고 주고 또 주고 사랑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의 네.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네. 예수님인데 사실은 나중에 또 그것들이 속죄론이나 또 아니면 또 영적인 전쟁과 결부돼서 네. 표현이 된 거 되게 흥미롭긴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예, 이 정도에서 예, 그러면 마치는 네. 걸로 할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빠이빠이.